점점 다 기쁨이여라. 영원한 그대 그림자, 언제나 그리운 사람. 꿈이 아니길 이별 없길 기도하며 웃어, 눈물 없기를 상처 없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랑 하나, 우리의 행복 하나, 세월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게 해주어. 그대여, 그대여, 내 마음꽃이 되어 그대 곁에 머물고 싶어. 온 밤을 함께 지내며 사랑 노래 부르고 싶어. 한순간 간 세월도 점점 다 기쁨이여라. 영원한 그대 그림자, 언제나 그리운 사람.